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의 역사가 이게 팩트, 사실이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과정이나 배경이나 질이나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도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믿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야 될 여행이 있다고 한다면 성지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성지들을 한번 순례라고 하죠.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지만 의미가 있는 여행이다. 그래서 순례라고 하죠. 순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뭔가를 깨달음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지를 여행하는데 성지는 꼭 이스라엘 땅만 성지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배경이 되어지는 곳 이탈리아, 지금 로마나 터키 지방이나 중근동 지방 그쪽이 전부가 다 성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 성경이 어떻게든 성경이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곳에 지명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가봐야 되고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늘 제목에 맞춰서 오늘 제목에 맞춰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지 안을 소개합니다. 로마의 카타콤이죠. 카타콤. 이 카타콤은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던 곳이고 또 거기가 또 지하 교도소였습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보니까 약 120개가 발견이 됐고 길이로 보자면 약 900km 정도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았던 사람 다 무덤이 됐어요. 무덤이 다 죽었어요. 여기는 이제 해골들이 있어요. 해골도 나와 있는데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나와서 햇볕도 못 보고 여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 굴 바깥에는 로마 군대가 항상 보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간판이나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황금 마차를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 이 시저가 너희들이 주라고 고백을 하면은 너희들은 이 황금 마차를 타고 이곳을 나갈 것이고 나가기만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이 회유 사실이고 그런데도 거기 회유에 선동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안에서 다 죽어. 예수님 믿었다고 평생을 햇빛 한번 못 보고 지하에서 감옥에서 동굴에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 이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증언한 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환경, 어떤 삶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예수, 주 예수,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이 성도의 삶이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든, 굶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부자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추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합니까? 죽음으로 증거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죽음으로, 삶으로 그냥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온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된다. 구세주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알지는 못해. 알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분노했다. 분노했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니까 그 다음에 살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뭘 주셨느냐? 기억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뭘 주셨어? 지난 시간 뭐라 그랬어? 심판권을 주셨다 했잖아. 거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우리를 향해,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권세 중 가장 큰 권세가요, 심판권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권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심판, 누구는 재판장처럼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심판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가 기준이 된다. 이 뜻이라고. 예수님이 기준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 심판의 기준이시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 그거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성경대로 믿어야죠. 심판권을 주셨다. 한 달 있다면 또 잊어버릴까? 이 목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이 반복은 굉장히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신다 이런 뜻도 돼요. 매일 아침 주시잖아요. 아침. 매일 새벽 주시잖아요. 똑같은 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해. 말씀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 계속. 기도도 반복해서. 자리 와서 기도해. 그게 능력이야.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능력이 생겨. 창의적인 게 생겨.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 증언하고 계시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부려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와, 이분 나의 메시아야. 이분은 정말 구주야. 예수님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삶 자체가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일 요구까지 살해를 가지 이런 부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냐면 오늘 내용은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증언하시.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한번 증언해 보겠다라고 진술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옆에서 잘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어요. 사건도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 31절이죠. 강 집사님 읽은 대로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증언하는 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은 그거는 너희들 안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증언하면은 그건 너희들이 참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거 아니냐 뜻이죠. 내가 나를 안 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올릴 필요가 없죠. 자랑 여러분 남들이 해줘야지. 내 자랑해도 소용이 없고 내 스스로 내 인정 가치를 내가 스스로 부여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남이 해주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증언하지 않겠다.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주고 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그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증거해 주면 돼요. 얘는 내 아들입니다. 그럼 끝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되 이와 같이 하늘에서 소리를 보내셔서 일부러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어요. 변화산에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또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께 증언해 주셨어. 성경이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해요. 여러분 이게 아멘해야 돼.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뭐.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 유대인들이 그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으면 절대로 아직까지도 안 믿잖아. 아직까지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직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 성 크리스천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거기 흔들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 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갖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 또 있다. 또 있어. 너희들의 아는 또 증거 대줄게.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누군지 배웠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자입니다. 세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혹시나 제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아 왜 엄청난 일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증언.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두 번째 증언 대주겠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너희가 빛으로 생각했잖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었잖아. 그 세례 요한이 뭐라겠니 나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 했죠. 뭐라고 했어요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가 감당치 못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로 세례를 준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누가 증언해 주세요? 세례 요한 유대인들에게 먹히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도 나는 사실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나는 그거 나 충분하지가 않다. 그런데 그럼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뭐라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날 증거한 것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럼 세 번째 또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왜 아들이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나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바라는 일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뭐야? 우리가 영과 육을 구원하는 일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나도 내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뭐라고 하시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여기 역사란 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밟고 살아왔던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일 그냥 일. 워크.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워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그 일이 역사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네. 하나님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영과 육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가장 구체적인 메시아 사역이 뭐예요? 구원 사역 아닙니까? 영과 육, 영과 육의 타락으로 인한 이와 같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일 가지고 믿어라. 아니,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가서 한 일 가지고 믿어라. 예수만,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4대 성인 성자도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든 예수 아니고도 믿어도 하나님께로 도달하면 다 되는 겁니다. 구원 받습니다. 천만에 이거 증거를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 변론하게 돼서 변론.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믿는 사람, 이단 이런 사람 변론할 수 있단 말이야. 야, 뭐 어떻게 네 사람, 네 교주가 무슨 메시아냐? 그게 무슨 성령이냐? 여기 있잖아.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딴소리 아니야? 너희도 성경을 본다며.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 봐야 돼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이 증거해 준다. 성경이 증거해 준다. 37절 38절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 이 율법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율법에도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 예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그 말씀이 38절이에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이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더라. 모세오경 율법을 열심히 읽었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약,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언약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라고 별칭되어지는, 소개되어지는 성경이 어떤 성경을 얘기해요? 모세오경, 율법, 토라, 구약성경. 우리가 이렇게 따지자면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지, 구약을, 선지서.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다. 너희들은 모세를 믿다. 모세를 믿는다.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믿는다. 율법을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모세가 쓴 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야?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세 쓴 거리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가 당당하지. 다 알고 계시니까 당당하지. 근데 왜 그렇게 못 믿어? 왜 그렇게 못 믿어? 결국 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율법 자체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쓴 것인데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못 믿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구약도 잘 봐야 돼요. 구약도 믿어야 돼. 구약이 믿어져야 신약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약교회요 해가지고 구약은 뭐 아니다, 뭐 구약은 뭐 아니에요. 연결이 다 된 거예요. 연결이 다 돼.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읽었지만은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도 읽지 않은 것이다. 왜? 나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않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로 연결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믿지 않는다.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든 우리의 이제 신약이든 주어진 신약이든 이 성경이 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이 하는 목적이 뭐냐? 39절이 중요한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여기 성경의 가치와 목적과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다른 것을 발견해.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인본적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적 체계를 세워가지고 예수님 나와야 돼.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얻으면 돼요. 우리가. 왜? 주님이 보화 자체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생각하니까 괜히 즐거워져야 돼. 오늘도 주님 생각하니 괜히 여러분 감사해져야 돼. 어떤 목사님 글을 썼는데 자기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돈 달라고 교회 한다고 돈이 쪼달리니까 물질을 그래 돈을 달라고 했대요. 물질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돈을 그렇게 원하느냐? 나는 필요 없는 나를 구해봐라. 내 안에 물질도 있단다. 여러분 고아가 부모님 생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고아가 부모님 생기면 다 된 거예요. 학교 보내줍니다. 옷 사줍니다. 먹여줍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 의를 구하라. 내 나라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을 얻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 얻으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그렇게 구했을까? 회개했대요. 그 목사님. 엄청 회개했대요. 공감 가요. 너는 나한테 뭘 구하냐? 내가 아닌?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있으면 되잖아.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알고 보면 뭐냐? 전부 다 내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성경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야. 예수님 따로 축복 따로 예수님 따로 구원 따로 예수님 따로 행함 따로 예수님 따로 율법 따로 아니라 다 주님이 당당하신 거야.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들어도 참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들을 때도 야 우리 예수님 참 말씀이 말이야 당당하시고 확신차구나 이렇게 할 텐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기분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들은 성경을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뭐야?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 미치겠네.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나 자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주는 건데 성경은 모든 것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의 목적과 다르게 성경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생 구원을 주는 내게 오지 아니하고 너희는 성경을 봐도 딴 목적으로 보더라. 뭘까요? 뭐야? 그럼 딴 목적이 뭘까?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기 의를 내세웠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체계를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내 의를 결국 자기 의는 우리 인간의 의는 없어요. 로마서는 인간은 없어요. 의 자체 인간의 의는 무엇으로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뭐함으로 지들 스스로가 뭘 함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뭘로? 율법을 지키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의로 삼은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지고 지가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지켰느냐가 올라가는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얘네들은 일부러 금식하는 모습을 다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듣도록 기도하고 동네방네 온 광고를 내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아니라 오른발 왼발까지 다 알도록 다 그냥 공개해버리고 PR해버리고 말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십일조를 내고 난 율법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인데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의롭다. 이거 뭐냐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해. 예수님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결국 율법을 왜 지키느냐? 알고 보니 네 영광을 위해서 지키자. 계율 종교가 바로 이거예요. 고승들이 왜 존경을 받느냐? 다른 잡승들보다 더 많이 앉아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앉아있고 더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은요. 저분은 10년 동안 등을 땅에다가 대지 않고 서서히서 뭐 5년 동안 솔나무만 먹었다. 이러면요 올라가. 율법 종교의 지킴. 너희들이 스스로 지킴으로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를 믿어드림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켰다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알려주시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41절로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일할 때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일을 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 모든 영광을 네가 취하는 거다. 너희들이 일을 할 나를 본받아라. 나는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고 율법을 하셨어. 그게 패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믿어지지.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 사랑함이 없더라. 이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내용을 믿어지고 성경이 증언하신 그 내용을 믿어지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핍박박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비참함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적, 육적 저주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배의 축복받고 살게 해주시고 죽어서는 모두가 영생 얻도록 해주셨어. 여러분 이거 감사할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실을 증거하시고 뭐가 부족할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 못 살겠다 하는 것들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때 왜 그걸 구했을까?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안달했을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지와 같은 것들, 티끌 같은 것들 그게 왜 그렇게 연연했을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입에서 처음 나오는 일성 뭐냐? 아 성경대로구나. 그걸 못 믿고 그걸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걸 불안해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믿어드리지 못해. 주님께서 오늘 스스로 증언해 주고 이래도 나를 못 믿을래?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께로 올려드릴 영광이 하나도 없어. 막혀버렸어. 아버지께 돌려드릴 영광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사랑,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뭐 사람을 사랑할 건 뭐가 있어? 사람이 보일 건 뭐가 있어? 평판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 아침 무너지고 하루 아침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있어 보이면 돼요. 괜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정말 구하지 않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가지의 증언이었어요. 증언해보자면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워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를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해.